좋은 사람 변한 사람 나만을 사랑해준 그 사람 아니죠 이제는 아니죠 무지개 변한 그 사람 사랑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못 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대 흔적을 지우렵니다 한때 나의 전부를 사랑이 정말 싫어서 그런 거 이제야 해요 이렇게 말해도 다시 또 찾겠죠 그대와 닮은 사람을 좋은 사람 좋은 여자 되려면 아직 부족했나요 그래요 내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댈 보냈죠 사랑